H.UBS. "그날의 일기."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밟아보며 세계사회의 변화를 살펴보는 HBS의 그날의 일기 2입니다. 그날의 일기 2에서는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일어난 미제 사건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며 그 사회의 변화와 앞으로 세계가 변화해야 하는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 김채연, 그리고 아나운서 저 서은재와 함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날의 사건은 볼리비아 한인 여성 살해 사건인데요. 2018년에 한국인 여행객이 살해된 일로 비교적 최근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 학기 그날의 일기 2의 세 번째 시간, 볼리비아 한인 여성 살인 사건. 함께 그날로 떠나보시죠. 2018년 1월 11일, 볼리비아 티티카카호 인근 태양의 섬을 여행하던 40대 한국인 여행객 조영희 씨가 살해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는 칼에 찔려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 한국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고, 호스텔의 머문 점 등을 볼 때 관광 중 살해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사건은 태양의 섬에서 동양인 여성 시신 한 구가 발견됐다고 해서 세상에 알려진 사건인데요. 조영희 씨는 40대의 평범한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시신에는 성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으며 목 오른쪽과 중앙, 그리고 가슴 중앙에 자창이 있었다고 합니다. 조 씨의 시신은 곧바로 볼리비아 경찰 강력범죄수사국이 수습해 부검을 실시한 후 대사관에 시신을 인계했었습니다. 주 볼리비아 한국대사관에서는 사건에 조속한 해결을 주문하며 한국 언론에도 알려졌지만 2019년 1월까지 후속 기사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볼리비아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실마리도 못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만들었는데요. 볼리비아는 한국만큼 치안이 좋은 나라가 아니고 경제 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오지가 많아 범인이 도피하기에는 이상적인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범인 검거를 기대하기 어려웠던 이 상황에서 과연 해외에서 한국인에게 이렇게 끔찍한 범행을 벌인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2019년 4월 30일 한국 언론에서도 더 이상의 추가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아 관심이 사라져가던 이 사건은 다시 반전을 맞이합니다. 바로 유력한 용의자가 체포된 것이었는데요. 용의자는 볼리비아 태양의 섬 현지 원주민 부족장인 로헤르 초케 멘도사라는 자로 밝혀졌고 5월 3일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이 섬이 원주민 자치지역에 해당해 부족 자치권이 강하고 부족 간 분쟁 등의 갈등이 존재해 우리 국민에 대한 보복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라파스주 검찰은 멘도사의 혐의를 충분히 입증했다면서 목격자 6명의 진술과 부검 결과 그리고 현장 감식을 통해 얻은 증거들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는데요. 멘도사가 관광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했으며 그가 사건이 발생한 날 해당 장소에 있던 무리 중에 한 명이었다는 점을 숨기면서 수사에 혼란이 초래됐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2019년 5월 8일 앞서 언급한 태양의 섬의 위험성으로 인해 철수 권고, 즉 출국 권고를 내렸습니다. 2019년 10월, 용의자의 DNA가 검사가 시작되고 2021년 5월 볼리비아 법원은 용의자에게 1심 판결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낯선 외국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40대 한국인 여성 조영희 씨. 다시 한번 그녀를 추모하며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2학기 그 나라 얘기 2의 세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볼리비아 티티카카호 인근 태양의 섬은 관광지로 아주 유명한 곳인데요. 사건은 이렇듯 예상치 못한 순간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조금만 더 세심하게 서로를 바라본다면 우리 세계는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다뤘던 볼리비아 한인 여성 살해 사건 이야기들을 돌아보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귀 기울임이 있다면 충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미제 사건이지만 만약 멘도사의 범행이 완전히 인정되고 처벌받는다면 이 사건은 더 이상 미제 사건이 아니게 됩니다.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 행복을 맞이하려던 순간 생을 마감한 그녀의 억울함이 풀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9월 20일 목요일 미제 사건의 그날을 함께 돌아본 기자 정현욱, 엔지니어의 김채연, 그리고 오늘 그날의 일기 2를 읽어드린 아나운서 서은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H. UBS